제중조선인 총연합회가 7일 성명을 발표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사드 배치를 저지시키고 박근혜와 같은 4대 매국 역적 패당을 청산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은 5일 특등 매국노 박근혜 역적을 단호히 처단하자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